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 늘 이즈리오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 파라 가고 파 어릴 때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 잊으리오 그뒤 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무얼 하는가 보고 봐라 보고 봐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왜 어디다가 떠나 살게 되었는고 온갖 것 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가서 한 대 얼려 옛날같이 살고지 지내고저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 찾아가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 찾아가